저만 들어가 깊이 물고 품 속으로 자꾸 사소가 필요해 여긴 어디에 있는 건가 널 위해 만들어진 나였다면 이런 것도 줄 수 없는 거잖아 나를 좀 바라봐줘 Thank you.